아직 살아있을까 네 안에 우리 추억이 아주 잊혀졌을까 생애 두 번은 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미친 사랑 나는 그런 사랑을 했어 마음이 달아 사라지도록 너를 위해 사는 게 행복했어 나를 버린 널 이해해 이해 못할 이유도 이해해 다만 우리 했던 그것이 사랑이라면 왜 나 혼자 아플까 너의 건강을 바랄게 항상 너의 건강을